없을까 내려가야 마사키니 브랜디 바가카 간단 바가이 아르디나 오키와 사트리아 인다 진바디 하나 둘 하트 사인 보따비 노래 따사리 모만다 Sampai jumpa di video selanjutnya.